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 뉴스 강명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 해킹을 의뢰했던 갤럭시 단말기를 고위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감청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회동을 갖고 현안을 협의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오늘 오전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 피의자인 80대 할머니가 어제 구속됐지만 범행 동기 등을 놓고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11년째 연속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태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진상규명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지만 검찰 수사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커서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국정원 직원의 자살 이후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격화되고 있고 관망하던 여당은 적극 국정원 엄호에 나서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여부입니다. 여야 모두 진상규명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을 놓고는 의견차가 큽니다. 야당은 국회 청문회 개최와 특별조사위 구성에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현안 질의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가안보 문제인 만큼 국회 정보위 차원의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입니다. 국정원 현장 조사 역시 야당은 충분한 준비 후 조사, 여당은 즉각 조사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첫 번째 공식 회동을 갖고 국정원 해킹 의혹과 추경안 처리 문제를 협의합니다. 그러나 여야의 엇갈린 시각차만큼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해킹을 의뢰했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단말기를 고위공직자에게 안전한 스마트폰이라고 지급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감청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천여 명에게 갤럭시 S3를 지급한 것은 지난해 3월. 같은 해 1월 국정원이 공무원들에게 공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안폰에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기능과 보안폰을 분실했을 때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기능이 함께 탑재됐습니다. 문제는 보안폰이라며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됐던 갤럭시 S3가 1년 전인 2013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해킹을 의뢰한 단말기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유출된 해킹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국내 SK텔레콤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보안폰 역시 SK텔레콤용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폰에 탑재된 원격 제어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탑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안폰을 설계한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도난 시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음성 녹음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도감청 기능이 탑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보안폰 지급을 건의하긴 했지만 보안폰 지급 주체는 각 부처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을 둘러싼 국정원의 해명과 엇갈리는 정황들이 속속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가 자살하기 전까지 강도 높은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킹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정보원의 묵인 방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용인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 씨는 논란이 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사용한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정원은 임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강도 높게 확인했고 이에 따라 그는 요주의 인물로 간주돼 집중 관리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따라서 평소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할 해킹 자료지만 의혹의 핵심인 임 씨의 손에 지워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원내대변인입니다. 국가 기밀을 윗선의 보고와 허락도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삭제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윗선과의 모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서 역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집단 행동이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데다 실제 복수의 국정원 직원들은 성명서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여권은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킹 프로그램의 활용과 임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증인이지만 그동안 출석을 거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혜 회장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혜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4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마지못해 동선을 가려주는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하고 출석에 응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전 10시 5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재판부가 드나드는 안쪽 통로를 거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검찰 측의 증인 신문에 대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전 행정관 전모 씨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자신의 부부에 관한 소식 등을 종종 전해 듣기는 했지만 청와대 공식 문건이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가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총 17건의 문건 가운데 두세 건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서는 허위인 줄 몰랐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조홍천 전 비서관과 전 씨에 대해서는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고 조 전 비서관의 경우 자신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말해 자신 주변을 관리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CBS 뉴스 이재혜입니다. KTNG 민영진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최근에 민영진 사장이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KTNG의 재무적 흐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KTNG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검찰은 횡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나오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상주 살충제 음료수 음독 사건 피의자가 어제 구속됐지만 범행 동기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경찰은 행적을 추궁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소영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 피의자인 82살 박모 할머니가 어제 구속된 가운데 풀어야 할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 자택에서 발견된 살충제액 원액병이나 옷에 묻은 살충제 성분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황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 중 한 명과 3년 전 농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사건 발생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다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박 씨가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 음료수병에 살충제를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19가 출동한 당시에도 구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씨 가족과 변호인 측은 이미 해결된 땅 문제와 놀이 삼아했던 화투가 범행 동기로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 가족입니다. 화투처에 싸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3년 전에 일인데 지금 와가지고 거기 범행 동기가 됩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 짜낸 게지. 제가 지금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후송돼 있다 하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자백을 얻지 못한다면 치열한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권소영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9천억 원 더 증가한 9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세수 진도율도 41.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에 이틀 동안 주가가 내리면서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2,978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값이 내려서 1,686억 원, 제일모직 1,292억 원 등 전체 3,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담긴 2015년 방위백서를 내놨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고 지도에는 독도 주위에 일본 영공이라는 표식도 새겼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늘 주한 일본 국방무관에게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강력한 항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항의문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간된 백서에 대해서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로 11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백서에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백서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벌이는 해양 활동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는 등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도 부각됐습니다.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두고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따른 탄도미사일 위험도 언급했고 올 초 일본인 2명을 살해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에 대한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CBS 뉴스 김지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거래된 8월물 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25달러 1센트가 내린 온스당 1,106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날씨를 이수경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곳곳으로 소나기가 더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은 30도를 넘지 않겠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과 모레 전국은 최고 60mm 정도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나 오후 늦게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의 경우는 토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과 수원, 원주와 청주, 광주가 29도, 대구 27도로 불쾌지수 또한 높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분을 여러 주주에게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매각 작업이 중단되기까지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은행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30%를 통째로 팔려다가 무유에 그친 것입니다. 민영화 추진이 거듭 좌절되면서 우리은행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에 따라 민영화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점주주 매각은 4%에서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지분을 파는 방식입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박상용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지분 매각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경영에 계속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분 매각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지분 쪼개 팔기 방침까지 밝히고 나섰지만 현재 투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민영화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영업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위메프가 정규직 직원에게는 전원 스톡옵션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메프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작업이 이미 끝났지만 개별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나 배정 수량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이후 자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프로농구 승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안양 KGC 전창진 감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서 수억 원을 베팅한 김모 씨와 윤모 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세월호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검사원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검사원 35살 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5층, 4층 증개축 공사 등에 대한 검사 때 도면과 다르게 구조물 등을 신설했는데도 이를 알면서 검사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주어진 여건 아래 검사한 것으로 보여 한국 선급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적발된 1200억 원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남은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사기 등 혐의로 중국 운영 총책 30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손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려 산업재해 보험금 수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55살 강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4월까지 대구 등지의 공사 현장을 돌며 일용직 근로자의 손가락을 쇠망치로 골절시킨 뒤에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4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성기명, 임승선, 기술 장기환,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낮 종합뉴스 한국인삼공사 쉐보레 주식회사 동서식품 제공이었습니다.